어디선가 울고 있을 그대에게 나의 마음을 담아 불러 이 노래 내게 지친 마음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내 어깨에 기대가도 괜찮아 사랑이 너라 풀게 하고 다시 속이고 울게 해도 약속할게 괜찮아질 거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별 아픔 따위 잠시뿐이라고 너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모두 닦아내려 행복했던 그 시절에 웃던 것처럼 네 입술에 미소 띄워보겠니 사랑이 너라 풀게 하고 다시 속이고 울게 해도 약속하게 괜찮아질 거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별 아픔 따위 잠시뿐이라고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면 넌 더 큰 파도가 되어 세찬 바람이 널 치고 흔든다면 똑바로 널 세워 해가 뜨기 전에 어둠 네 아픔은 그것뿐 왜 널 자꾸 지치게 해 이별에 누구나 서툰데 네가 마치 나온 그림자를 두려워 마 그건 어딘가 햇빛이 있다는 거니까 마음속 아픔이란 짐은 깨끗이 다 꺼내 빈간을 채워줄 너를 웃게 할 노래 너라 크게 하고 다시 속이고 울게 해도 약속하게 괜찮아질 거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별 아픔 따위 잠시뿐이라고